애곡의 마음 선율에 담아 통일 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첫 순서로 수룡님 남기신 사진, 이 노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리종술 작사, 리춘상 작곡인 이 가요는 주체 85, 1996년에 창작됐습니다. 또리는 흉룡 전사에 대한 크나큰 사랑을 지니시고 전사 한 사람 한 사람을 흉룡의 길에 세워주신 오보이 수룡님의 거매한 독성과 동제로 시작된 우리 흉룡의 길을 변함없이 이어갈 천만 군민의 틈틈없는 의지를 높은 사상예술적으로 격조높이 형상하고 있습니다. 가사에서의 특징은 사람들 속에 널리 쓰이는 통속적인 시어들로 인상 깊게 펼쳐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가사의 심오한 사상 정서적 내용은 소중성이 강하고 아담한 선율 형상에 의해서 더욱 인상 깊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4분의 4박자의 리듬을 타고 소정적으로 흐르는 노래의 선율은 가사와 잘 밀착되어 흐르면서 수령님을 오보이로 따르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한결같은 마음을 정열적으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노래는 오보이 수령님께서 남기신 한 장의 사진과 더불어 우리 군대와 인민을 위대한 수령님들을 천세만세 영원히 높이 받들어 모시고 경려는 원수님의 도리에 흉룡 동지 진정한 전으로 더욱 굳게 뭉쳐갈 불타는 교리를 북돋아주며 높이 올려 퍼지고 있습니다. 수령님의 소중함 사진이 들어있었네. 건국의 그날에 우리 수령님 사랑하는 동지와 다음으로 처서의 수령님 오셨네 이런 제목의 노래를 들으시겠습니다. 신전 작사 설명순 작곡인 가요는 주체 57 1968년에 창작됐습니다. 노래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그리움과 흠모의 감정이 가슴속에 끓어오르게 하는 명작입니다. 가사에서는 인민군 전사들을 위하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모나먼 처서를 찾으시어 중대 생활의 구석구석까지 일일이 보살펴 주시는 수령님의 친오보이 사랑을 가슴 뜨겁게 느끼는 처병들의 끝없는 감격과 행복, 사나운 파도를 헤치시며 멀고먼 외진 섬초소와 최전연 전방에도 오르시어 그들의 훈련 모습도 보아주시고 한품이 하나 사진도 찍어주신 그 사랑에 대하여 감명 깊게 펼쳐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무장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고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 혁명 위업을 대려리어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길에서 일당백의 병사로 준비해 나가려는 인민군 군인들의 철석 같은 신념과 의지를 형상하고 있습니다. 사분의 사박자로 된 선율은 오보이 수령님의 자애로운 품이 안겨 행복의 격정을 토치는 초병들의 마음을 소박하면서도 진실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가요는 창작된 지 수십 년이 흘렀지만 우리 민군 전사들에게 돌려주신 위대한 김일성 동지의 사랑을 가슴 깊이 새겨주며 최고 사령관 김정은 동지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백도에서 개척된 주체 혁명 위업을 완성하는 길에서 천만 군민의 신념과 맹세를 더욱 굳게 하여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음악감상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